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시험 때가 오면, 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학생들의 어떤 자세들이 좀다 다릅니다. 뭐, 저도, 어떤 때 공부 준비가 다안 되면 벼락치기 할 때가 있어요. 초치기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잘 나올까? 잘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것도 그날 공부한 거에서 그렇게 내셨는가? 그게 벼락치기, 뭐 초치기, 분치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시험 볼때 어쨌든 뭐 우리가 분치기, 초치기라도 할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준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분치기, 초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와는 다르게 주님의 재림, 예고편이 없고 시간도 없고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갑자기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주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주님의 이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쭉 공부한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쟁과 난리가 일어난다. 뭐 지금까지 뭐 전쟁 난리는 뭐 계속 있어 왔는데,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 심도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도 뭐 옛날에 뭐 로마 시대 때는 뭐 칼싸움 해봐야 뭐 칼로 많이 죽여봐야 하루에 뭐 몇천 명 죽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그러면 한 번에 몇만 명씩 죽습니다. 100만 명이 죽고 뭐 2차 세계, 1, 2차 세계대전 전체 하면 뭐 1000만 명막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 지진이 나고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도 옛날에 당했던 것과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지진도 그렇고 또 전쟁도 그렇고 전에는 긴 기간, 뭐 몇백 년 동안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은 몇년 만에 일어납니다. 지진의 어떤 인터벌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시기는 하지만 어떤 징조들, 우리에게 사인들을 계속 보내시고 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은 준비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보면 이제 해달별이 어두워질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다. 이게 무화과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막 이제 점점 번성하고 이런 것들을 볼때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오늘 이 본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살펴본 것처럼 1절, 2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6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7절, 8절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9절에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또 11절, 13절 믿음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이막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21절, 23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뭐 때문인가? 옛날에는 핍박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자꾸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물질 최고주의, 쾌락 최고주의. 옛날에는 뭐이 TV나 영화 같은 데서 뭐 대한민국 영화도 제 어릴 때만 봐도 영화 극장에 가서 키스하는 장면 그러면 18금, 키스하는 장면이 18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일일 연속극에 아이들이 같이 보는데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가지고 지금 보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어요. 쾌락을 향한 어떤 도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뭐 책을 펴든 TV를 펴든 인터넷을 켜든 온통 우리를 유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지금은 옛날처럼 좀 우리가 덜 가져가지고 남들과 같이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막 시험 받게 돼 있어요. 남들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벌어야 되는 거죠. 남을 죽여서라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의 인간성이 막 파괴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있다. 이런 이 환란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어두움이 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제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여기 해달별 때문에 어두워지는 이러한 현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밝았던 사람들도 어떤 영적인 어둠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고 죄를 짓게 되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제 주님의 날을 언급할 때그 시대상 속에 어둠이 있다.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에스겔 32장 7절 8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요, 이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어둠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가? 태양빛을 잃고 또 별이 빛을 잃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암흑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면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도 역시 어두운 날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밤에 도적이 오듯이. 그러니까 그 캄캄함이 임할 때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세상도 어두워지고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그때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때 온다. 그게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오신다. 그게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막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왔어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지어놓는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하질 않습니다. 다 내려놓은 걸 어둠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이러한 이 어두울 때에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주님의 재림은 그러면 어두움 속에서 조용히 오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왕권을 가지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내려오실 것이다. 호령한다 이거는 뭐예요? 막 소리를 막 누가 지르는 거죠? 옛날에 왕이 동네 행차를 하면 왕이 지나갈 때 조용히 왕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왕이 지나간다 다 엎드려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주님 오신다 다 엎드려라 그 권위와 영광 앞에 엎드려라 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호령이라고 그래요. 호령. 주님 오실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빵 부니까 온 세상이 뭐 지금 떠들썩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 상상을 해봐야 돼요. 상상을 해봐야 돼요. 와, 어떨 것인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봐야 된다. 집중해서 봐야 돼. 지금은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여기서 설명할 때 어두워요. 다 어두워졌어요. 마음도 어두워지고 현상도 어두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어디만 빛이 있는가? 예수님에게만 서치라이트가 쫙 비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도록 거기에만 빛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 27절 보면 어쨌든 주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7절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겠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달려 나와라. 그래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밑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상을 베풀어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가시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름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청소를 하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뭐 다 자기 있는 장소에서 충성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반대로 이 날이 통곡의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통곡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와,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그걸 반대했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고 싶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건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다. 기회가 끝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간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또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것이며,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죽는 것이죠.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다 놓친 것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면 이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곡하는 자들의 편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첫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주의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거든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너희들이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하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베드로는 누가 보면 22장 33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이 감옥에 가도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 안 하고 졸고 자다가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님 막 잡혀가는 거 보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막 칼 빼가지고 막 사람도 자르고 예수님 잡혀가는데 도망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허둥대둥 되면서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31절을 보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하러 온다. 그 시험에 베드로가 넘어가 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저기서 졸고 자고 세 번이나 좀 일어나라니까 졸고 잡니다. 일어나라니까 졸고 잡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길 수 있는데 잠자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르틴 유터도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요즘 기도를 더 많이 해야만 한다.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바쁘니까 일이 많아져서 그 하나하나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늘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 이 오늘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영원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지고 부귀영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다. 영영이 있는다.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알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기준,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뭘 믿습니까? 모릅니다. 뭘 알아야죠. 배운 게 없어요. 읽은 게 없어요.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게 믿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많은 것을 성경 안에서 파내서 그것을 내가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습니다. 알아야죠.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과 대충 뭐 그냥 그냥 믿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믿음의 어떤 깊이가 다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 비결이 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바울 당신은 인간인데 왜 그런 말해? 이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다 자기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생명까지도 그 말씀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옳으니까 그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권세와 능력에 부딪히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아, 우리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그러면 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갔다 보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교훈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울 시간이 부족합니다. 거꾸로 돼야 돼요. 내가 요즘 바쁘니 바빠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그 바쁜 가운데 말씀을 잘 적용하죠.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지 않으면 세상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아니오 할 때는 분명히 아니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거는 맞는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지 세상에서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자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배우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주 앞에 설 때 칭찬 상급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된다.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된다. 34절, 35절 보면 주님께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겼다.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다 주고 갔어요. 돈도 주고 뭐 다 줬어요. 근데 주인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안 왔을 때 이 종들의 태도가 어떨 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 대신해서 밑에 있는 종들에게 밥을 주고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는 반면에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충 올 때쯤 돼서 일을 하는 척 하지 하고 이런 사람과 일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인이 갑자기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못 박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준비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할 일들은 안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못 박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날 지나가면 이제 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12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다미선교회 사람들 해놓고 안 오니까 또 뭐 99년 12월 며칠 못 박아놨어요. 또 안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미루고 다 이제 흩어지니까 또 다른 이단이서 생기고 뭐 계속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못 박는 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요즘 뭐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같이 기다려봐 뭐 예언해가지고 언제쯤 오신대 100%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미혹의 영에 넘어갔다 그럽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믿어요. 100% 믿습니다. 왜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미혹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면요 누가 뭐래도 막 이상한 거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반드시 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휩쓸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정기 점검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차마 얘기를 못하고 가족들 불렀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6개월쯤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여집사님이 가슴이 덜컥합니다. 아, 내가 6개월 남았구나. 가족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남은 날 동안 내가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고학생들, 가난한 학생들 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도시락 싸가가지고 줍니다. 또 학비가 없는 아이들에게 가서 학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내가 바쁘다고 교회 청소도 한 번 못했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 봉사합니다. 신기하게도 매일 봉사활동 다니고 막 그랬는데요. 몸이 약해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좀 건강해진 것 같은데 다시 검진 좀 받아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해보죠. 뭐 했더니 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오진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옆집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아 집사님 억울하지 않아요? 그 많은 돈 막 여기저기 베풀고 시간 많이 낭비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어떤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집사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그 살았던 삶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이제야 내가 인생에 사는 맛을 느껴요. 내가 왜 그전에 그렇게 못 살았을까? 나누고 베풀고 남을 위해서 하는 삶이,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이렇게 기쁜 줄은 저는 이제서 알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이 자기들에게 아침에 인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죽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삶의 태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레이스트로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시를 썼는데,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손에 가득한 미래의 계획을 보신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속에 나의 구주와 함께 나눌 것이 없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을 보신다면,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희미해서 그분을 찾지조차 못한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인생에 축복을 준 나의 천국의 친구에 대해 한 영혼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시면 나는 기뻐하리. 그분께서 모든 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지만 나를 통해 그 누구도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계획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는 계획,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 주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그런 얻는 것, 건강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이 값진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항상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면서 깨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 약하고 괴로운 종아, 너 왜 그렇게 살았니? 혹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멋진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크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종말을 잘 준비하게 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